코리아 포커스 닥터 스테판 100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반가운 사람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성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이번에는 100회입니다. 어느덧 닥터 스테판이 100회가 됐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는 끝에밖에 안 치는데. 그래서 닥터 스테판의 자매 팟캐스트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말미에 첨부하겠습니다. 예, 그 원년 멤버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중간에 함께했던 동료들도요.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은데 앞으로도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갑시다. 그럼 오늘도 역시 닥터 스테판답게 코리아 정세를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반기 코리아 반도의 정세는 유화 긴장, 다시 유화의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 2월에 유화, 3, 4월에 긴장, 5, 6월에 다시 유화, 긍정, 부정, 부정의 부정, 변제법적 과정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제 유화 긴장, 다시 유화의 표현은 이제 상대적인 표현이고요. 그리고 1, 2월의 유화 국면조차도 상대적으로 긴장에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마치 지난해 10월처럼 10월 4일 파격적인 황병서 총정치국장 일행의 방남으로 유화 국면이 열리는가 싶었는데 두 번에 걸친 대북 비라 살포와 이를 용인하는 남측 당국의 태도로 인해서 또 미국의 대북 유엔 인권결의 소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제대로 남북 북남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1월 9일 그 북측의 대담한 제안이죠. 3월 키르졸브 독수리 미나 합동군사연습과 북의 핵시험을 맞바꾸자라는 제안. 그리고 그 제안이 미국에서 이제 부정되고 남측도 역시 미국을 추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북 비라 살포가 기습적으로 미 인권재단 매트릭스 선글라스맨들까지 와가지고 야밤에 도둑고양이처럼 10만 장이나 뿌려대고 또 이걸 남측 당국에서 뭐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으면 막을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무기 방조하고 물론 이제 5.24 조치 해제와 관련돼서도 결정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안법을 폐지할 대신 오히려 개혁하는 방국가 단체, 이적 단체들을 강제 해산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이후에는 진보 정당만 아니라 진보 단체들을 보안법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탄압한 뒤에 네. 1961년 박근혜의 선친인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그러했듯이 강제 해산시키려고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진보당, 진보 정당 강제 해산에 이어서 가령 코리아 연대 압수수색 소환 조사 이렇게 탄압한 뒤에 나중에 재판을 거쳐서 형이 확정된 뒤 강제 해산하는 진보단체까지도 강제 해산하는 그러니까 진보정당, 진보단체 다시 말씀드려서 정권의 눈에 가시인 그런 정당단체들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강제 해산할 수 있는 제도화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북이 그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첫 번째 미남 합동군사연습 중단 두 번째는 대북비라 살포 중단과 5.24 조치 해제. 요거를 이제 두 개로 나누면 총 네 개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파쇼적인 공안 탄압 중지. 이 크게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내걸었는데, 북의 전향적인 1월 9일 제한도 무시하고, 대북비라 살포는 미국 애들까지 와서 하고,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고, 파쇼적인 공안 탄압은 오히려 제도화로까지 강화되고 있으니까, 북으로선 남측의 대화의 진정성, 진심을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더 의심하게 되는 거죠. 네. 만나면 뭐 하겠어요? 실제로 7.4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4선언의 기초에서 코리아 반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통일로 나아갈 때 대한 새로운 합의, 기존 합의의 기초에서 새로운 합의를 하고 더욱 정진해야 되겠는데 북의 표현대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야 되겠는데 그 정반대의 징후들이 나타나니까 북으로서는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대화를 촉구하고 이러한 전제 조건들, 분위기들이 마련되도록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이 1월 달에 여러 단체들의 성명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이런 조건에서 이제 2월이 되니까 2월 중순에 있는 설 즈음에서 이산가족이 상봉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촉박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측에서도 이제 북의 전제 조건을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 예, 이렇게 최근에 명시적으로 발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엇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이제 실수죠. 예, 좀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예, 그리고 예, 북미 관계에서도 이제 오바마가 행정 제재 명령을 한다든지 또 인터넷 업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이 인터넷으로 멸망할 것이라든지 또 그 김성 성김이라고 하죠 남측에서는 네. 그 초청권이 예, 잘 안 됐다라고 북의 외교부에서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제 공개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급기야 오늘에는 국방위 성명으로 더 이상 북을 고립압살하려고 하는 미국과는 상종할 용의가 없다. 미국 것들 이런 표현도 썼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2013년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의 대대적인 결의안 추진, 뭐 물론 그 전 2012년 12월 12일 북의 슈퍼 EMP 포브스 초전자기파 핵 위성 탄두를 발사한 거와 관련 지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긴장 국면에 비하면 매우 유화적인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픈 트랙이고 클로즈 트랙 상에서는 이미 북미 관계는 끝났다. 4차에 걸친 미 군용기 방북으로 안이 마련되고 지난해 11월 클래퍼 후커 미 국가정보국장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코리아 담당 보좌관 이 두 사람 오바마에게 직보하는 두 사람이 오바마 친서를 가지고 방북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더구나 북은 식사까지 대접하고요. 무엇보다도 인질들은 모두 석방했습니다. 끝났다는 얘기죠. 네. 물론 보수 언론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은 유엔에서의 이제 대북 인권 소동 때문에 그랬고요. 그런데 그조차도 미 CIA 고문 보고서가 이제 만찬하에 알려진다든지 신동혁이 자기 자자선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물을 타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쿠바 미국의 전화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국교 정상화가 발표됐죠. 실제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쿠바가 최근에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타나모까지 반환하는 것이 국교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다. 뭐 그동안의 봉쇄 정책에 의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 라고 라울 카스트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매우 쿠바가 공세적이에요. 마치 쿠바 미국의 전쟁에서 쿠바가 이긴 것과 같은 이런 그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쿠바가 실제로 최근 년에 한 게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클로즈 트랙상에서는 제5차 반미 대결전에서 북이 승리함으로써 쿠바 미국의 수교까지 이뤄내는 세계적 범위에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에 비춰봐서 코리아 반도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합리적인 예측, 추측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반미 대결전의 본질이 이제 북미 대결전이고요. 제5차 반미 대결전이 가공할 만한 초전자기파 핵 위성탄두를 올리면서 시작했고 또 1차에서 4차까지 북이 연전연승했으면서 올해 광복 당창건 70도를 혁명적 대경사로 맞이하자라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신년사를 발표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미 군용기 4번이나 올라가고 클래퍼 후커의 방북, 오바마 친서를 가진 그런 방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쿠바 미국의 관계가 개선된다든지 유엔에서의 대북 인권결의라는 것도 사실상 흐지부지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오바마가 종이호랑이 행정명령이라든지 또 역시 그 뭐 하나마나한 얘긴 인터넷 붕괴설이라든지 그리고 3월 키르졸브 독수리 연습을 중단할 때 대한 북의 제안들 거부한다든지 또 뭐 김성이 북에 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작은 것들이다, 가벼운 것들이다. 오히려 북미 간의 클로즈 트랙상에서 다 이루어진 것들을 가리우기 위한 아직 오픈 트랙으로 전면화하기 전에 보수 언론들의 이목을 돌리기 위한 그러면서도 이제 행정명령이라는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다시 거두면 되는 거고, 오바마의 인터넷 붕괴설보다는 군사적인 무력감을 토로한 것, 이것이 더 초점이 아니겠느냐. 네. 김성 또한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북과 제3국에서 만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북에서 그러면 북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오히려 대화를 먼저 제안한 것은 이제 미국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마치 북미 간에는 이제 대결 모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화 모드의 분위기가 점점 고양되고 있는. 그러다가 이제 3월 달 키르즈르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이 벌어질 때 북이 뭐 핵시험을 한다든지 어떤 군사적 긴장이 이제 고조됐다가 극적으로 풀리는. 사실 이것이 효과적이죠. 보수 언론들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을 다루는 데서 합리적인 그런 방도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화 국면이고 긴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올해 전도는 낙관적이다. 물론 클로즈드 협상의 합의가 오픈트랙 협상에서 100% 확인되기에는 변수도 있고 또 미련을 못 버리는 미련한 짓을 제국주의자들이 흔히 하기 때문에 그런 부수를 통제할 수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백두산 칼바람 정신이라는 싸움 준비 완성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한 군사훈련들이 벌어졌고요. 북에서.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70도를 말이 아니면 힘으로 풀겠다라는 그런 결의와 각오를 이제 누차 재확인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이제 박근혜 이른바 정권, 오늘도 이른바는 생략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지속적으로 남북, 북남 대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고세를 못 참고, 또 이제 대화보다는 대결의 모드로 전환하고 있어요. 네. 이미 본질적으로 대결의 모드지만, 대화 모드를 포기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전제 조건을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대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진정성과 진심을 입증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의 클로즈 오픈 트랙상의 그 미묘하고 예술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읽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따라서 부안에 동하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는 결코 북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벼랑 끝에서 썩은 동아줄, 파시적인 공안 탄압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남북 북남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 동아줄을 달라고까지 하지 않는다면 뭐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북은 북미 관계는 이미 끝났고 클로즈 트랙상에서의 합의를 오픈 트랙상에서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고 그렇게 말로 하지 않는다면 북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힘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기세고요. 북남 관계는 이제 누구와 언제 할 것이냐라는 것이 남아있는데 상반기 5, 6월에 북남 남북 최고위급 회담이 열리느냐 아니면 하반기에 5, 6월 즈음에 항쟁이나 개헌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사실상 퇴전시킨 이후에 하반기에 이제 새로운 정권의 수방과 최고위급 회담을 하는 그러한 그 그림을 그리면서 박근혜 정권을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진정성 진심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라는 것을 재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남측 내에서의 파시적인 공안 탄압은 안으로 물질적 계량화의 토대가 없고 밖으로 북침 전쟁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권이 취약하고 이제는 공안 탄압 분쇄 투쟁을 비롯해서 여러 갈래의 투쟁들이 하나로 모여서 반박근혜 대중적 항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이제 수구 정치 세력과 개혁 정치 세력 간의 갈등, 수구 정치 세력 내의 모순까지 겹쳐서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 이제 비박계가 원내 총무가 되고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 개헌 논의가 물밑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으로는 총체적인 난국이고 이미 레임덕이 시작돼서 식물 정권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코리아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동해상에서 미핵 항공모함을 겨냥한 비행대 잠수함 협동작전을 벌였는데요. 키르즈르브 미남 합동 군사연습에 대한 공공연한 군사적 시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 측에서 적 해상 목표에 대한 군중 타격 훈련을 조직 지도하시었습니다. 경량은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투 출동 명령을 받아하는 군의부대 하늘 초병들은 신성한 우리의 영토와 영공, 영해를 넘보는 침략의 해적선 무리를 맞받아 대지를 박차고 신속히 조국 수호의 하늘길에 올랐습니다. 미제 침략군 항공모함을 오만한 각종 적함선들의 반항공망을 가상하여 항공 및 반항공군 안에 여러 기종의 전파 탐지기 구분대들이 가족으로 행동하며 아군 추격기 편대의 습격 항도를 포착하기 위하여 하늘과 바다를 샅샅이 흩었습니다. 영영한 우리의 전투 비행사들은 초조공으로 바다 우를 스칠 듯 나르며 그물같이 촘촘한 적의 반항공망을 과감히 뚫고 적 항공모함으로 접근하여 적들이 손술 사이 없이 도약 습격 기동을 진행했습니다. 경량은 최고사령관 김정은동 측에서는 우리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전체주의적 모함에서 걸거들고 우리인민이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 제도를 검어선 변화의 방법으로 붕괴시킬 것이라고 공공연히 지저대는 미친 개들과는 더는 마주앉을 용의가 없다고 단호히 공언하시고 우리는 미제가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해 줄 수 있으며 상령 무력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확신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량은 최고사령관 동지를 모시고 적 해상 목표에 대한 군종타격 훈련에 참가한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 연대들과 해군 잠수함연합부대 장병들은 미제가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요란하게 저들의 군사적 위력을 뽐내는 최신의 항공모함들이 한갓 욕실하고 비리한 변태 동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천재적인 군사적 예지와 용건술로 군건설 위협을 백성의 한글로 이끄시는 경량은 최고사령관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가 있는 한 어떠한 신형 무장 장비도 우리 군대를 놀랄 수 없다는 드높은 신심에 넘쳐 있었습니다. 침략과 도발의 원형, 흉악한 강도의 무리 미제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0.001mm라도 침해하고 건드린다면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참변을 악의 총본산인 미국 본토에서 당하게 될 것이며 세계는 빈말을 모르는 백두산 총대가 무섭게 분출하는 용암 속에서 미제의 성적이가 어떻게 타버리며 비참한 종말을 고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겨울철 도하훈련을 했는데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하늘과 땅, 바다, 조선을 초롱손같이 지키고 있는 전군의 장병들이 일단 명령이 내린다면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백두의 칼바람같이 단숨에 미조와 그 추종무리들을 삼켜버릴 복수의 맹세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고 있는 격전 전야에 경량은 최고사령관 김종훈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기계화 타격집단 장갑포병 구분대들의 겨울철 도하 공격 연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경량은 최고사령관 동 측에서 새롭게 밝혀주신 겨울철 도하 방법을 작전과 전투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기계화 타격 집단들이 전진 과정에 맞닥뜨린 모든 강화천들을 신속히 도할 수 있는 전투 조직과 지휘 및 실전 능력을 높여 인민군대의 공격 능력을 도한층 제고하는 데 훈련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기계화 타격 집단의 자행포들이 전체적인 포병 화력 타격 전법으로 적의 거점들의 강력한 보호사격을 들이댄 데 이어 전투원들의 과감한 습격 행동이 진행되었으며 선견대가 적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오름 도하여 강상의 섬에서 배수 방어하는 적들을 소멸하고 방어 개선들을 순식간에 장악했습니다. 경량은 최고사령관 동 측에서는 인민군대에서 백두산 훈련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실전 능력을 갖춘 일당백의 싸움꾼으로 키우고 거더의 격동상태를 유지하여 침략자들이 감히 신성한 우리 조국 강토에 선물질을 한다면 무자비하게 경멸 소탕하고 반미 대결전의 승리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가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격려하는 최고 살인관 김종훈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기기와 타격집단 장갑보병 구분대들의 겨울철 도하 공격 연습은 불패의 지략과 일당백의 용맹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최고 살인관을 모신 우리 인민군대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무족한 군으로 그 이름 빛낼 것이며 미조와 초종 세력들이 반과국 침략전쟁 연습 소동과 반과국 심리모략 책동에 계속 매달리며 무모하게 도전에 나서는 경우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우리의 무자비하고 단호한 징벌로 다스려 나갈 것임을 다시금 과시했습니다. 정전협정이 이미 휴지장으로 되어버리고 불과 불, 핵과 핵의 대결만이 남은 조건에서 미조와 특대용 도발자들이 우리의 선의와 아량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노들거린다면 불패의 백두산 혁명강군은 그 어디도 구속됨이 없이 금을섬니 경고나 사전 통고 없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무자비한 정의의 타격을 개시할 것이며 우리의 타격은 일단 시작되면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완수할 때까지 이 땅에서 침략과 악의 근원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중단 없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북의 군사적 시위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예, 그 황병설 총정치국장인 기갑부대의 이제 진두에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총정치국장인데 이제 그런 훈련이라든지 전투를 진두에서 지휘할 리는 없겠죠. 예, 사령관도 아니고 또 전문가도 아니고 예, 다만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앞장서 가겠다라는 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죠. 네. 인상적인 것은 이제 동시에 다른 곳에서 발사해서 그 강에 일렬로 이제 폭발의 물기둥이 올라서는 사진이에요. 예,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동해상에서 미 핵항모를 겨냥하는 딱 그런 정도 크기의 작은 섬을 비행대가 이제 초저공으로 레이더를 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수함이 이제 수면 위까지 올라서서 이제 어뢰를 발사해서 양측의 협동작전 동시공격으로 상대 핵함을 파괴시키는 그런 훈련을 이제 김정은 최고 리더가 직접 지휘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플라즈마 스텔스 2013년 4월 25일 건군절 예식 때 이제 선을 보였죠. 그런데 그냥 스텔스도 아닌 그런 레이더를 초저공으로 피하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정도만 보여주겠다 이런 거죠. 그것은 이제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중에서 이제 어뢰를 발사해야 되는데 수면 위에서 이제 어뢰를 발사했어요. 아무리 스텔스화되어 있는 잠수함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실제로는 이보다 더욱 은밀하게 철저하게 스텔스화돼서 더욱 불의의 기습적인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비행기하고 잠수함이 아니라 전술 로켓탄을 발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와 잠수함 둘 중에 하나만의 공격으로도 이제 파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군사훈련은 이제 군사적 시위, 군사적 공세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키르졸브 독수리 군사연습이 미 핵항모 타격단을 중심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북은 이번 훈련 기간 중에 아예 미 핵항모 타격단을 섬멸시켜버리겠다라는 노골적인 엄포죠. 미국에서 이제 그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선글라스 끼고 뭐 대북비라 살포한다라고 하는 그 쇼. 물론 이제 전쟁 행위입니다만은, 뭐, 한심한 행동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대북 공세를 취할 때, 북은 겨울철 도하훈련이라든지 겨울철에 이러한 훈련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겨울이 가기 전에 이런 훈련 속에서 쌓은 실력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다. 겨울철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상용 무력에 의한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렇게 이번에 표현이 됐는데 상용 무력에 의한 전쟁이든 핵전쟁이든 다 준비되어 있다. 전쟁이라고 하면 이제 뭐 그러니까 상륙 무력의 안전전, 보통 이제 재래전이라고 하는, 예, 그러면 이제 첨단전이죠. 상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재래전, 첨단전 또는 국부전, 전면전, 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 상륙 무력의 안전전으로 이제 풀어서, 아, 설명을 했어요. 아, 사실 그것이 맞지요. 아, 왜냐하면 핵전이라는 것은, 아, 실제로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막판이고, 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전략적인, 전술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에, 부적절한, 그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원자탄의 방사능 효과도 있지만 수소탄의 경우에는, 아, 잘못 쌓이면 지구가 깨져나가죠. 슈퍼 EMP 초전자기파 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지상 500km에서 터질 경우 암흑천지 아비규환이 되면서 1년 안에 1억 정도가 사망한다는, 아, 백악관 펜타곤뿐만 아니라 뉴욕의 월스트리트 금융망이 파괴될 경우 전 세계 금융망이 올스톱하면서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모든 신용거래, 화폐거래가 중단되면서 말입니다. 예, 그리고 서로 보복타격으로 핵무기를 쓸 경우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하여튼 그 북이 싸움 준비가 완성됐다라고 공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북미 간의 작전을 쓰는 그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아, 북이 훨씬 더 준비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누가 봐도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미 동북부 지역 눈폭풍을 기후무기로 봐야 되겠는지요. 보스턴에선 살인적인 눈폭풍으로 7명이나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한 차례 눈 피해를 겪은 미국 북동부 지역에 2일 또다시 기록적인 눈폭풍이 몰아쳐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이번 눈폭풍은 특히 뉴욕시에서 보스턴에 걸쳐 집중이 됐고요. 보스턴의 경우 이미 지난주 내린 눈이 60cm가량 쌓여있는 상태에서 눈이 더 내려서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87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스턴 역대 최고 기록으로, 이전 기록은 1996년도 1월에 79.2cm였고요. 보스턴의 학교들도 눈폭풍으로 인해 3일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시카고의 오헤어 국제공항과 뉴욕 크리버티 국제공항,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뉴욕의 라구아디아 공항 등에서 약 2,9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가 됐고요. 이 기후무기는 이제 예측이죠. 정황 증거입니다. 뭐 실물로 보고 뭐 공언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이제 작년에도 이제 영하 70도까지 내려가고, 올해도 이제 그 오바마라든지 이제 미국이 이제 헛소리를 할 때 즈음해서 살인적인 눈폭풍이 일어나고 미 의회 기능까지 멈추게 되는, 이런 상황은 사실 거의 전쟁에 준하는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총포성 없는 전쟁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90년대에는 이제 미국의 기후무기에서 이제 북이 자연재해가 혹독하게 이제 일어나고, 그랬다면 이제 2000년대 넘어서 2010년대에는 오히려 미국이 기후무기에 당하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결정적인 기후무기는 이제 바다로부터 오는 해일이 아니냐. 마치 후쿠시마를 덮친 것처럼. 근데 그런 해일이 이제 뉴욕을 덮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북이 일으켰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도 북이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치명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유대자본에게는 워싱턴보다도 뉴욕이 더 중요합니다. 네, 이것은 전부 이제 광복 당첨건 70돌이 되는 올해 반드시 자주통일의 대통령을 열고 혁명적 대경사를 이룩하겠다라고 하는 북의 의지의 표현이고, 말이 아니면 힘으로 하겠다라는 경고라고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미 육자회담 수석대표 김성과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북에서 김성을 평양으로 초청했는데 김성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또 김성은 언론 인터뷰에서 베이징에 간 김에 북의 김격한 부상을 제3국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육자회담 두 그 대표가 만나봐야 무슨 특별한 그 합의가 있겠어요. 육자회담 그 이미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이제 정점을 찍었는데 그 뒤로 10년 동안 이행된 게 없잖아요. 그 두 실무자급들이 만나서 어떤 합의를 할 수 있겠어요? 정치적으로 양측에서 오바마가 뭐 제재 명령을 내리고 뭐 인터넷으로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 북에서는 그 최고 리더가 미 핵항모 타격단을 이제 섬멸하는 비행대 잠수함 협동 군사 훈련을 지휘하고 이런 와중에 실무자급이 만나서 무슨 합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만남의 제안들이 오고 갔다라는 사실이 공개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반관 반민에서 한 단계 나아가는 미 군용기 방북은 이제 철저한 클로즈 트랙이에요. 비밀 회담이죠. 클래퍼 후커의 방북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오픈 트랙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수차례 진행됐던 반관 반민 회의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적인 육자회담 대표들이 이제 서로 만남을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더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양적 축적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하나 이제 재미난 거는 이제 남측에서는 성김, 이제 미국식 표현을 쓰고 북에서는 이제 김성 이렇게 우리식 네. 표현을 쓰는데 김성이 맞죠. 아무리 뼛속 깊이 투더코어 미군이라고 해도 그 뭐 핏줄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아, 많은 측면에서 그 코리아인이라는 것을 숨길 수는 없겠죠. 아, 그러니까 코리아식 이름 부르기로 예, 김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미국이라는 이제 제국주의는 이제 상대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제국주의에 추종하는 사람들을 등용을 하죠. 중용을 하는데, 아,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진짜 미국 사람인지 아니면 위장된 미국 사람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북의 그 이 지시를 받는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죠. 예, 그런 영화가 있어요. 북에서 만든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고 흑백 영화인데 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젊은 시절에 영화 예술 분야를 직접 지도할 때 만든 예, 그런 영화입니다. 그때 만든 영화들을 예, 북의 인민들이 지금도 즐겨봅니다. 아, 최근에 이제 김정은 최고 리더는 이제 영화 예술 분야가 주저앉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요. 아, 어렵습니다. 예, 그동안에 고난행군 강행군 시절에 그만큼 영화 예술 분야에 이제 역량을 투여하기 이제 곤란했기 때문에 예, 가장 그 우수한 인재들이 군사 분야로 동원됐기 때문에 또 이 영화 예술 분야에서의 이제 기술적 진보도 이제 굉장히 빠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쫓아가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예, 바뀌고 있어요. 그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제 예, 후속작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 최근년에 공개된 아, 북이 그 잘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영화들, 유튜브에 떠 있는 영화들, 뭐 인민이 너를 아는가, 뭐 눈 속에 핀 꽃, 아, 탈북자들도 이제 강조하는데요. 이제 그런 영화들을 보면 잘 만들었어요. 행복의 수레바퀴라는 영화도 인상적이더라고요. 어제 발표된 동태관 정론회에도 나오듯이 이제는 사회주의 선경을 뭐 열몇 개 이런 것이 아니라 50경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네. 아, 그렇듯이 북이 급속도로 개건되고 있고 마치 그 전후 복구 사업처럼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영화 예술은 이제 그 시금석이죠. 어쨌든 그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제 꽃인 김순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바로 이제 남코리아에 있는 미군 방첩대에서 일을 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이 김성을 보면 이 사람이 실체가 무엇인가 이런 재미난 질문을 좀 던져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라는 이제 제국주의 나라, 예, 동서고금의 제국주의 나라들은 식민지 출신들의 변절자들을 추종자들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냥 이용할 뿐인 거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고. 아, 그것은 식민지의 민족성이 강하고 역사가 오래될 경우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아, 거의 1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리고 이슬람처럼 이제 종교적 신념이 강할 경우 친미에서 반미로 돌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뭐 파나마의 노리에가라든지 이라크의 후세인이라든지 처음에 다 친미였거든요. 나중에 철저한 반미로 돌았다가 구속되거나 처형되거나 이렇게 됐죠.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김성이라든지 빅토르체라든지 하면서 미국이 이제 남측 출신 친미주의자들을 이제 대북 협상 과정에서 이제 등용하는데 과연 100% 믿을 것인가? 언어적인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코리아 말이 굉장히 풍부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해하는데 한계가 크지요. 네. 그래서 이제 코리아인들, 네이티브인들을 이제 활용하는데 과연 100% 믿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후에 아주 재미난 그 이 문학작품이든 영화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진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마 2월 안에 이산가족 상봉이 어렵다는 판단하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이렇게 해서 남북 북남 대화가 이어질지 의문입니다. 왜 남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북 북남 대화가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전제 조건들을 이렇게 이제 거부하게 되면 이게 말로라도 이제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제 북이 남측과 대화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예, 더구나 이제 3, 4월 킬조브 독수리 맥스언더 미남 합동 군사 연습 다시 말씀해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이미 북이 최고 리더가 참가하면서 미 핵항모 타격단을 섬멸하겠다고 하는 비행대 잠수함 협동 군사 연습을 지휘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훈련이 네. 벌어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렇게 왼새끼를 꼬면 분위기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면 남북 북남 대화가 이루어지겠는가? 당분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이제 3, 4월 군사적 긴장이 끝나는 5, 6월 시기에는 몰아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최고위급 회담이 되려면 이제 고위급 접촉 부문별 회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1, 2월에 이루어지느냐, 5, 6월에 이루어지느냐. 아,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또 박근혜 정권 때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 정권 때 이루어지느냐. 이것 또한 역시 변수가 있습니다. 아, 군사적 긴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고요. 또 대중적 항쟁의 움직임이 있고 개헌의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개헌만 돼도 자동 퇴출되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시간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지지율 30%가 무너졌다는 것은 정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미 그런 의미에서 이제 레임덕의 뚜렷한 징후인 이제 항명이라든지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이명박 같은 경우도 이제 회고록을 가지고 이제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에서 이명박을 이제 깎아내리거나 심지어 법정에 세우는 그런 가능성을 봉쇄하려고 사전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더욱더 궁지에 몰리는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의 문제점이 심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자원외교로 이제 40여 조의 손실이 벌어졌다. 4대강 사업에 20여 조가 투여됐는데 그것을 수습하는데 80여 조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이거든요. 네. 이렇게 백몇십 조의 국고가 탕진되는 과정에서 이명박이 몇 조 정도가 아니고 10조 대, 20조 대의 부정한 돈을 착복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담뱃세도 올리고 뭐 연말정산 세금 폭탄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세금 도둑인 이명박을 때려잡지 않고 그런 세금을 추징하지 않고 과거 전두환은 흉내라도 냈는데 이명박은 그렇게 하지 않는 데 대해서 온 세상이 이제 분노하고 박근혜 정권을 더욱 불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이명박이 먼저 선수를 쓰는 건데 이런 과정 또한 전부 박근혜 정권의 레임덕을 촉진시키고 있다. 네, 그런 박근혜 정권으로서 다시 말하면 시간이 없는 박근혜 정권으로서 갈 길이 먼데 이런 헛소리나 하고 그러니 과연 남북 북남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동아줄을 잡을 수 있겠는가? 그런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극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3, 4월에 군사적 긴장이 극적으로 풀리고 또 이제 북이 북미 관계와 이제 북남 남북 관계에는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풀 가능성도 있죠. 그런 지점을 고려해서도 박근혜 정권은 일관되게 남북 북남 관계 개선에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계속 적극적으로 전해다. 그것이 비록 언행 불일치, 유체 이탈의 화법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라도 적어도 북과 대화하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끊임없이 보여야 한다. 그리고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전제 조건 중에 최소 한두 가지라도 이뤄야 된다. 파시적인 공안 탄압이라도 중단해야 된다. 그러지 않는 이상 뭐 결과는 뻔히 보이는 거죠. 북으로서는 이제 70돌이라고 전제했습니다만은 상대가 있는데 모든 걸 뭐 일정이면 맞추겠어요. 예, 북미 관계 이미 풀리는 상황이면 북남 관계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퇴출시켜서 그 다음 정권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측 당국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실기하지 말아야 하고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하고 적어도 일관되게 남북 북남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이명박 회고록 논쟁 초점이 있었던 그 사실 내용까지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논쟁이 불고 있는 게 아무래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었죠. 그리고 비박계 유승민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기도 했는데요. 수첩파동 때도 나왔던 이름이기도 하죠. 아마 이후에 새누리당 내의 변화도 주목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정윤의 문고리 3인방 십상시들이 박근혜 정윤의 게이트의 배우로서 김무성과 유승민을 지목했죠. 그게 이제 이준석과의 이제 술자리 파동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잘리기도 했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뭐 김기춘이는 완전히 허접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김무성, 유승민을 한 축으로 하고 또 박근혜 십상시를 한 축으로 하는 수구 정치 세력 내의 갈등이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김무성이 이제 꾀를 내가지고 수첩을 언론에 이제 그 노출시키면서 수첩 파동으로 가볍게 제압을 했죠. 김무성도 정계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인 만큼 예. 그런 유승민이 이번에 원내대표가 됐어요. 김무성, 유승민이 당선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새누리당 내에서 역학구도가 바뀌고 있구나. 대세가 바뀌고 주류가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증세 없는 복지 논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뭐 흑묘백묘론 뭐 비슷한 건데요. 그렇게 이제 뭐 피부 색깔의 차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서민들의 등골을 빼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우리가 주목하는 초점은 이제 개헌 논의가 보다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기회만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벼락처럼 여야가 합의하게 되면 그 순간에 박근혜 정권은 끝장나는 겁니다. 식물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만큼 여권 내의 갈등이 심각하다. 심상치 않다. 그런 뚜렷한 징후로 봐야 되겠습니다. 파쇼적인 공화탄압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정목사 코리아연대 기독교회관 농성이 28일자를 맞고 있습니다. 1월 30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서 예배당 침탈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정작 이정목사에게는 사과는커녕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대책위에선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연대 농성자들에겐 3차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과는 거짓된 사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대책위와 그리고 농성단은 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히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계는요 교회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하수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과는 사실은 사과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교회를 십자가를 내팽개쳐지고 교회를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문안작성인 검사 그리고 그것을 승인해준 판사 애초에 이야기 시작되어져 있는 박근혜 분명한 사과를 우리는 원합니다. 민통선 평화교회 이정 목사입니다. 예배당을 침탈한 것은 종교 탄압입니다. 종교 탄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사과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청와대에서 해야 됩니다. 청와대에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기봉 등탑이 작년 10월달에 철거되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기봉 등탑을 왜 철거했느냐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다시 애기봉 등탑을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기총이 나서서 애기봉 등탑에 불을 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막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심자가 바로 공안몰입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코리아 연대도 공안몰이의 다름 아닙니다. 애기봉 등탑에 참여했기 때문에 온갖 죄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뒤를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통선평화교회와 한국교회에 진정한 사과를 한다면 공안 탄압 없는 사과는 무효입니다. 우리는 1년이고 2년이고 농성에 절대 농성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청와대는 깊숙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끌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공안 탄압 중단하고 청와대가 직접 사과하라! 예, 이제 1, 2차 소환장이어서 이제 3차 소환장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는데 이제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바로 구속시키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이제 침탈해가지고 농성을 깨고 이제 그 10배수 이상의 경찰들을 동원해서 이제 잡다 보면 뭐 기독교회관이 난장판이 되겠죠. 그래서 보안수사대 대장의 사과로도 안 돼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경찰청이 이제 넘버 2죠. 경찰청장은 물론이고 이제 청와대가 뒤에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계의 민심을 달래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과함으로써 이제 침탈의 명분을 쌓는 거죠. 진보 세력과 이제 기독 세력을 이제 갈르려고 하는 또 교활한 술책이기도 하고. 근데 정작 이정 목사 당사자에게는 아, 옆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네. 진정성과 진심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죠. 그 예배당 침탈의 전제가 된 이정 목사에 대한 공안 탄압을 거둬들일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애기봉 등탑, 점등 저지 투쟁, 그리고 대북비라 전단 살포 반대 투쟁에 나섰던 평화운동 단체, 대표적인 게 이제 코리언대죠. 네. 이정 목사 코리언대를 공안 탄압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평화운동에 대한 보복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나아가 포츠담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했다라고 언론에 떠들썩하게 흘리고는 역시 슬그머니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언제든지 이정 목사 코리언대를 탄압하겠다. 침탈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소환조사를 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소환조사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과는 말 그대로 갈라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성은 제로다. 오히려 파쇼적인 공안 탄압의 드라이브는 법무부의 보안법 개정, 마음가단지 이적단체에 대한 강제 해산 내용을 추가하는 보안법이라는 그 희대의 악법, 전 세계도 유례가 없는 이런 희대의 악법이 한 조항도 개정되지 못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개혁되는 그게 바로 박근혜 정권의 본질이지요. 박정희 시대, 유신 시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래서 수구 세력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집권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진보 세력이 다시는 반정부 활동,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야권 연대를 깨면서 금권, 관권, 언권, 온갖 부정선거로 영구집권하려고 하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 내년 총선 이후에는 어려우니까 올해 어떻게든지 관찰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안으로 물질적 계량화의 토대도 없고 밖으로 북침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는 그런 파시즘을 순전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지 동력도 없는데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러니 될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시적인 공안 탄압으로 수구 세력이나마 콘크리트 지지층이나마 유지해보겠다라고 하는 발악적인 행동이 아니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는데 총체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너무 취약하고 이에 저항하는 민중대 투쟁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코리아 반도의 전반적인 정세가 이러한 파시즘 공안 탄압을 용인하는 60년대 5.16 쿠데타나 80년대 5.17 쿠데타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니 그런 대세에 역행하는 이런 반동적인 그 파시즘 공안 탄압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서울지방경찰청을 비롯한 경찰청, 국가정보원. 왜 국가정보원이 나서지 않는지를 이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보수대가 알아야 해요. 국가정보원 애들은 감 잡은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넘겨준 거예요. 이제 지금 끝물인데 1945년 8.15가 갑자기 왔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때는 친일 주구들, 일본인 검사 밑에서 검사보, 비서짓을 하면서 항일 애국인사들을 탄압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미군정하, 미국에 빌붙어서 친미파로 변신해서 검사가 됐죠. 검사보가 검사가 됐죠. 두 가지 크게 놀란 점. 하나는 갑자기 일본이 망한 거고 다른 하나는 오히려 출세한 건데 그런 정세가 반복되겠는가. 네, 그게 아니라 갑자기 망하고 반외세 자주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식으로 연착륙이 되면 어디 외국으로 튈 시간이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벼락처럼 삼면이 봉쇄된다든지 말 그대로 급변사태가 남측에서 벌어지게 될 경우 그 후과가 어떻겠는가. 가족들을 생각해야죠. 그거 아니더라도 역사의 그 통일애국 세력들을 탄압한 철저한 친미파들로 반동으로 낙인되면 그 후대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지금이야말로 제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살 길을 도모할 때다. 이미 날개 없이 추락한 지지율 30%대마저도 붕괴된 박근혜 정권을 추종해서 뭐 먹을 할이 있겠어요. 더구나 4,500조 재정폭탄이 있고 또 이명박이라는 또 폭탄이 있고 남코리아 수구세력이 과연 미래가 있겠어요? 네, 마지막 발악이지. 박정희, 전두환이 끝장났듯이 이승만이 끝장나고 김영삼도 IMF 위기로 얼마나 비참해요. 이명박이는 지금 겉으로는 그 무사할지 몰라도 뭐 밤에 잠이 안 올 겁니다. 지은 죄가 있는데. 박근혜는 더하죠. 세월호 참사라든지 정윤의 게이트라든지 이건 이명박보다 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명박은 어떤 분야에서 능력이라도 있지. 그리고 과연 이 70돌이 수구세력에게 친일 친미파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프론트도 다 읽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 실수한 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왔을 때 또는 그 보수대장이 왔을 때 새로 나온 프론트를 그 농성장에서 선물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소식을 이제 접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 압수수색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그 바쁜 친구들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야 되겠어요. 보내주고 이미 가져간 게 한 500권쯤 된다면서요? 예, 그렇죠. 네. 청구서 보내요. 네. 그거를 명확하게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고 해서 프론트만 가져갔는데 그게 그냥 전기구도 끊으면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까지 난리법석을 치면서 가져가는지. 그거 지금 열심히 입고 있을 텐데 그 실무자들이 무슨 죄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이런 통일애국 인사들을 진보민주 인사들을 탄압해서야 되겠는가. 양심의 가책만 느끼게 하는 그런 독서. 우리 운동권들 요즘 독서 안에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라도 좀 읽힐까. 근데 보수대가 이렇게 저기 프론트를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게 되면 운동권들도 좀 자극을 받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예전에 그 국방부에서 그 21세기 철학 이야기를 이제 금서로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베스트셀러 됐어요. 원래 그런 법이에요. 이게 탄압을 받으면 이 대중화 돼버린다고. 우리 닥터 스테판도 뜰지 몰라요. 기대하고 있어요. 하여튼 참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다. 아직도 대세를 모르고 21세기가 어떤 시대인지 SNS 이 광명 대명 천지에 무슨 그 헛도깨비 짓을 하고 있는지 도둑고양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해서야 사람이 이제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데 통일애국인사, 진보민주인사 탄압해서 끝이 좋겠어요. 제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상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님. 네, 상당히 불쾌합니다. 아, 다시. 그런 의미가 아닌데. 지금 여기 상대는 불쾌합니다. 웃은 거 있지? 그건 살려뒀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코리안대 공동대표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인데 불쾌를 넘어서 이제 격분해야 되는 상황인데 불쾌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냥 저쪽 친구들은 이제 아 정말 여유가 넘치는 친구들이구나. 격분해야 되는데도 불쾌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면 야, 이 대단한 친구들이다. 이 친구들 건드려가지고는 별로 얻을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요즘 유럽을 비롯 전 세계에서 그리스 좌파 정당 시리자의 집권이 화제 초점입니다. 엊그제는 스페인 좌파당 포데모스가 10만 명 지지자를 집결시키면서 크게 세를 가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성 기자 요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총선에 그리스 시리자가 대선에서 압승한 이후에 거침없는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과의 관계에서는 치프라스 총리가 취임 직후에 나치의 레지스탕스 처형 장소를 방문을 했고요. 그리스가 나치에 강탈당한 돈 문제를 제기하며 독일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채무탕감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한편으로는 스페인에서 좌파당 포데모스와 연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데모스는 며칠 전 긴축 철폐 집회에 10만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네,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스라엘하고는 치프라스 총리가 반유대주의 성향이 좀 강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후에 중동 정책에 그리스가 제동을 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유럽의회에서는 만장일치제가 있기 때문에 시리자가 반대표를 던질 경우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요. 유럽연합과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확대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치프라스 총리가 취임 직후에 맨 먼저 러시아 대사를 접견했습니다. 아마 트로이카와 협상에 러시아를 지렛대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고요. 중국하고는 그리스 총리 치프라스가 러시아 대사에 이어서 중국 대사를 바로 접견을 했습니다. 또 유럽 지역 외에 국가인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중요시한다.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트로이카 같은 경우에는 구제금융조건 재협상을 요구를 했고 채무탕감 요구도 같이 그다음에 긴축철폐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로이카는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IMF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며칠 전에는 바로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이 트로이카 대표단을 썩은 조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맹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좌파정당 포데모스 10만 가두행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지난 31일 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서 변화를 위한 행진이라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10만여 명이 참여해서 신자유주의와 기성정치 질서에 맞서 승리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시위 모인 군중들은 공교육과 보편적 건강 서비스 지원, 군주제 철폐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었고요. 여기에서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대표가 대중연설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진지한 꿈을 가진 자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도 비판했는데요. 경제위기 후 부자의 수는 27%까지 늘었고 이 수는 바로 빈곤 위험에 처한 이들의 수와 동일하다면서 과연 이것이 경제 회복인 것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포데모스는 무엇보다도 변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그들은 이를 실험이자 혼란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이를 민주주의라고 부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리자의 승리가 포데모스를 위한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정부들이 수년 동안 했던 것을 그리스에서 그들은 단 6일 만에 했다. 시리자 승리의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우리는 형제를 지지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과제를 대신할 수 없듯 아무도 우리의 과제를 대신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포모데스 같은 경우는 이윤을 내는 기업의 노동자 해고 금지, 민영화 반대, 교육과 보건의 국영화,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내세우면서 최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고요. 따라서 오는 3월 말 지방선거 11월 총선에서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아주 요약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했어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상 먼저 이제 인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초점이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체로 이제 혁명인데 이제 뭐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또 1848년 2월에 이제 유럽에 뭐 특히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1871년 파리 고민 역시 또 프랑스죠. 아,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가 있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1945년에 이제 북이 있고 49년에 중국이 있죠. 59년에 쿠바가 있습니다. 이제 라틴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70년대 칠레 아엔데 정권이 있었고 80년대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혁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룰라의 집권이 있었고 특히 2000년대 각광을 받았던 이제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있죠. 차베스 서거 이후에는 에콰도르 코리아라든지 볼리비아 모랄레스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시 쿠바 미국의 정상회담과 국교 정상화 합의 이후 피델 카스트로의 후계자인 라울 카스트로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다시 그 혁명의 기운이 이제 유럽으로 오고 있어요. 그리스와 스페인 또 이탈리아가 이제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그 렌치 경우는 내부에서 이제 솟구쳐서 주류에서 이제 집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시리자라든지 포데모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방에서 이제 집권하는 경우와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죠. 전부 40대 또는 포데모스의 이글레시아스는 37세입니다. 네. 예, 굉장히 젊은 리더들이죠. 그리고 유럽의 또 다른 나라에서도 뭐 벨기에라든지 젊은 리더십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 3개국을 비롯한 유럽 전반적으로 격동의 시절이다. 유권자들, 민중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년에 이제 그 뭐 프랑스의 루마니테 페스티벌이라든지 거기서는 시리자의 국제 담당을 직접 만난 적도 있어요. 지금 치프라스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포데모스, 시리자와 포데모스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년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아예나 다를까 기어코 시리자가 집권에 성공하는데요. 특히 그리스는 이제 포르투갈과 함께 이제 공산당이 정통 공산당이에요. 그런 세력과도 함께 이제 정부를 구성하고요. 포데모스의 이글레시아스는 공산당 청년 조직 출신이기도 해요. TV 토론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지금도 연설 내용이 귀에 팍팍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들이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 제국주의인 유럽연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 변방은 이미 더 이상 제국주의가 아니다. 베르나카생이 2011년 서울에서 열린 제3회 코리아 국제 포럼에서도 강조했는데 이제는 북반부와 남반부가 구별이 없다. 그만큼 북반부의 상징인 유럽의 현실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그 과정이 최근에 유대인과 이슬람인들 사이에 폭력적인 갈등으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유대인이 비록 프랑스에 비롯한 유럽연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주류라고 하더라도 이미 프랑스에 비롯한 유럽연합에 이슬람 세력이 많이 들어가기도 유대인하고 이슬람 세력은 프랑스에서 인구수가 비슷해요. 상대적으로 이제 부유층과 빈곤층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민족적 종교적 갈등만이 아니라 이제 계급적인 갈등이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이죠. 파리 같은 경우도 그 심층부의 부유층이 사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뭐 강남 같은 곳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면 그 주변에 그 변두리 벙류라고 하죠. 우리 서울 주변에 이제 그 뭐 사당동의 달동네 이런 데에 이제 이슬람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직장도 갖지 못하고 범죄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굉장히 그 안 좋은 환경에 있는 그러면서도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고 사르코지 이어서 올랑드 정권에서 오히려 더 심화되고 이런 현실이 지금 프랑스 사회의 내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이건 프랑스만의 문제가 전체 유럽의 문제입니다. 스웨덴 같이 복지 천국으로 불리는 나라에서도 청년 실업자들의 폭동이 일어나곤 합니다. 모두 이런 수고하셨습니다. 조건 하에서 이제 시리자가 집권하고 포데모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 집권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구촌에서 진보 세력이 전진할 수밖에 없는 특히 2008년의 경제 위기 이후 재정 적자들이 심화되면서 신자유주의 나아가 제국주의 자본주의 위기가 격화되고 있다. 그만큼 피어가 피착치 민중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는 전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남코리아도 예외가 아니다. 코리아 반도의 대전환 대변혁을 예고하는 2015년에 이런 국제정세의 대세도 결코 코리아 반도 남코리아의 정세의 변화에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하고 간명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닥터 스테파는 오늘로 100회입니다만 101회를 1회로 생각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턴 스테파니에서 사회를 맡고 있는 민혁책사 양책사입니다. 먼저 닥터 스테판 1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닥터 스테파는 과학적이고 변혁적이며 주체적인 정세 분석을 담은 팟캐스트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혁신적인 팟캐스트, 듣기만 해도 저절로 똑똑해지는 팟캐스트라고 생각해요. 예, 닥터 스테판을 1회부터 꼼꼼히 들은 애청자로서 닥터 스테판 덕분에 제 자신이 똑똑해졌음을 느낍니다. 아, 그리고 닥터 스테판이 없었다면 인턴 스테파니도 없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닥터 스테판과 인턴 스테파니는 한 배를 탄 사이임을 수줍게 고백해봅니다. 닥터 스테판 덕분에 똑똑해지면서 인턴 스테파니도 진행하게 된 것은 다 제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닥터 스테판을 청취해서 요즘과 같이 거짓이 혼재한 정치 사회 흐름에서 거짓과 진실을 가려보고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에 다 함께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닥터 스테판 100회 축하드리며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는 팟캐스트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끝! 복잡한 코리아 반도의 정세를 언제나 유쾌, 통쾌, 상쾌 거기에다가 명쾌하게 해설해주는 닥터 스테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자매 팟캐스트인 메이데이를 진행하는 진영아입니다. 앞으로 200회, 300회, 1000회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날로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아, 자주 통일의 새날이 오게 되면 팟캐스트 끝내는 건가요? 그러면은 날로 번창하되 1000회 맞이하기 전에 조만간 최대한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겠군요. 닥터 스테판 100회 맞이하는 동안 사실은 딱 한 가지, 정말 딱 한 가지 중요한, 아주 중차대한 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 네, 농담이고요. 이렇게라도 목소리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200회 맞이하기 전에는 꼭 한번 초대해 주시고요. 언제나 건승합시다. 고맙습니다. 투쟁!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면 좋은 친구 우리들의 닥터 스테판 짠! 민주주의 수호와 공안 탄압 저지를 위한 피해자 농성단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한준혜라고 합니다. 네, 닥터 스테판 1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닥터 스테판은 진리의 기준입니다. 총보다 팬이 강하다 했습니다. 닥터 스테판을 통해서 혼란스럽고 답답한 현실에 진리의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정의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닥터 스테판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